한 사람의 적을 뒤로 한 야곱은 이제 또한 사람의 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풀어가는 야곱의 방법은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그런 것처럼 사람의 계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온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뒤와 앞에 각각 적을 두고 있는 야곱에게, 뒤에는 라반을, 앞에는 에서를 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경험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하고 마하나임이라고 그땅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는 어느 적군보다 강하다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에 두려워하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두 대로 나누는 꾀를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보는 야곱의 믿음은 그의 교활한 술책들과 언제나 뒤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과 마찬가지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불신과 의심이 우리의 대책을 만들어 놓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두려움과 죄책감이 매 순간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야곱은 형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위기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성도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위기와 갈등에 직면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물리적인 방어, 또 아무리 많은 돈도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만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이 찾아오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어떤 위험이 닥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확신 말입니다. 결국 모든 소유와 가족이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을 한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와 씨름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야곱의 끈질긴 기도를 의미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실제적인 육체적인 씨름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들처럼, 그리고 롯을 찾아간 천사들처럼 말이죠. 야곱은 이 씨름에서 고관절, 환도뼈에 타격을 입게 되고 골절을 당합니다. 야곱은 날이 새려할 때 축복을 요구하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수 없습니다. 천사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것은 야곱의 본성의 변화를 상징하는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의미라고 볼수 있지만 아주 사실 굉장히 모호한 단어이긴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온 세상과 필요하다면 하나님과도 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씨름의 영적인 의미는 야곱의 모든 저급한 가치들이 보다 고귀한 요소들에 의해서 일격을 당하고 패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저급한 가치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고귀한 요소들에 의해서 일격에 무너지는 이 은혜. 이게 야곱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발버둥 치는 것이 소용없는, 누군가의 손에 붙잡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힘이 필요 없게 된 거죠. 비록 다리는 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이 서요. 내 다리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이 사건은 약속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파멸에 이를 만큼 교활한 야곱에 대한 도덕적인 심판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회복은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된다. 오직 신으로 되느냐, 성령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교활함이나 육체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롭고 강력한 섭리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끔 자기 종의 능력을 무력화시켜서 그들이 믿음으로만 축복을 받아 누리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자신감이 소용없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성도들은 나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을 믿는 그 모든 신뢰들 깨뜨려 주셔서 주님 한 번만 신뢰하고 살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 섞여 있는 믿음과 함께 섞여 있는 자기 신뢰 다 깨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만족하고 사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신낱 같은 자신감이라 할지라도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다리를 절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